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February the 22nd is Monday. DJ 이근철 힘차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꿈과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Well, it can be that the right actions towards the wrong goal. Mm-hmm. You see, if the goal is in something that you personally value, then even taking the right actions towards it is rarely successful. 반대로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꿈과 목표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다면 그건 또 왜일까요? Well, then you've got the wrong actions towards the right goal. Mm-hmm. You may even be unwilling to invest any effort into making any necessary change. 맞습니다. 잘못된 목표 지점을 향해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것도 또 목표점은 정확히 잡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우리 삶에 아무런 발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가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면은요. 밥이나 김밥 다 좋고요.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You're hungry, Jake? Yeah. Well, we've got a song just for you to start the program. It's 밥 from Hanson. 네, 방금 듣고 오신 멋진 곡은요. Oh, thanks a lot. Those guys are the brothers Hanson, of course. They call themselves Hanson these days. That's right. And that song was 밥. Okay. Are you full now? I'm very full, thanks. 대신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밥송이었는데.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GMP homepage. We have a message from GMP-er An So-hee. Mm-hmm. Hello, JJ Brothers. My English name is Diana. Oh. I know my name is an old name. But anyway, I have some really good news. So, I want to post about my story. I have an English study group. Mm-hmm. Now, in that group, I met my first love. Wow. I recommended the Good Morning Pops program to him. He really thanked me, and then we always enjoy listening to GMP together. Oh, very good. An So-hee, a romantic GMP story that's fantastic. 멋지세요. 그리고 안 소희 가족께서 본인 영어 이름이 다이애나인데 뭐 올드하다 하셨는데 아닙니다. Classy. It's a beautiful name. 그러니까요. 멋진 그런 아주 격조 있는 이름이니까. Maybe I'll change my name to Diana. I don't want to imagine that. Maybe not. 자, 사연 남겨주신 안소희 가족 GMP에서 마련한 선물 스피킹 시험 무료 응시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은요. Visit our homepage and find this tab, please. Yes, in the menu you can see it says Join GMP Now. 네, 요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 이야기, 질문,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We'll be waiting for them. Oh, sure. We'd love to hear what's going on in your life.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가 있고요. 그리고 콩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자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Good Morning, Pops 이렇게 한글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요. Our Angel is waiting for us. You're absolutely right. Good morning and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안녕하세요, 제이민입니다. 본격적인 한 주의 시작, 월요일. Look Ahead Time과 함께 즐겁게 시작해보세요. To get it started, number one. We have to call it off. 우린 중단해야 해. We have to call it off. You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당신은 도움의 손길 그 이상을 내게 줬죠. You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세금을 냈지.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지금부터는 JJ쌤들이 더욱더 뿌듯하고 알찬 시간 만들어주실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채널 고정! Merci beaucoup, spasiba, Jaimin. Thank you very much, GM Pierce. Stand by, we'll get to these expressions very soon. The JJ Brothers가 적극 추천하는 즐거운 영화 감상실, Screen English. Welcome to the GMP Movie Theater. Our movie is Ant-Man. 네, 2월의 영화는요. 화려한 볼거리에 훈훈한 스토리까지 더해진 Hollywood action movie입니다. 바로 Ant-Man이죠. That's right. 자, 오늘 만나볼 장면은요. On what pages can we find today's story? Today's movie episode is right here. Pages 156, 157. Okay, on the right side page, what's happening there? Well, you know, they're making their plan. They do have a way of trying to defeat the evil villain. Mm-hmm. And they're making their plan together. 맞습니다. 그러니까 악당을 물리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셋이 짜고 있는 거죠. Mm-hmm.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플랜인지,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자, 왼쪽 부분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보셔도 되고요. 먼저 background story.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대런이 갑작스레 행크 박사의 집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길한 예감이 드는 호흡. 딸이죠. 바로 행크 박스와 스캇에게 대런이 개발한 옐로우 재킷을 훔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명을 바탕으로 오늘 장면 호프와 행크 박사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He knows he's baiting you. We have to call it off. We're all taking risks. What if he saw me here? He didn't. There's no way. How do you know that? 예, 지금 딸내미가 예, 나름대로 굉장히 목소리를 예, she's raising her voice. Well, the problem is she's kind of a spy. She's working in the company with the bad guy. But of course, she's Hank's daughter, and so she's also trying to help him. And the bad guy unexpectedly showed up, and now they're worried that their secret mission is discovered. 그러니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내용인데, what did you catch? Well, they said something about risks. 네, risks 들렸고, 저는 아까 제이민 씨가 줬던 call it off. Call it off. 네, 취소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no way! Yeah, when I look at today's dialogue, all of it is consisting very easy vocabulary. Probably the most interesting word is baiting. 네, bait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쉬운 단어예요. Yeah. 자,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정말로 아까 금방 들었던 게 연결되는지 도전해보세요. 딸이 이야기합니다, 호프가. 그가 알고 있어요. 아빠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라고요. 우린 여기서 정말 취소해야 돼요. 중단해야 된다고요. 했더니 행크가 우리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 않니? 했더니 호프가 만일 내가 여기 있는 걸 그가 봤다면은요. 행크가 아니야 그럴 리 없단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네. 으흠. 갑자기 근수기가 나오려고 하네. 자 어쨌든 포인트는요. Yeah. 네.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셨으니까 이번에 들을 때 이게 매번마다 그냥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장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He knows he's baiting you. We have to call it off. We're all taking risks. What if he saw me here? He didn't. There's no way. How do you know that? 네, 왼쪽 보세요, 호프가. 그가 알고 있다니까. 그럼 알다는 뭐예요? No. 근데 그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S. 그렇죠? Yeah. He knows. 네, 그는 알아요. Yeah, he knows. 그다음에 아빠한테 지금 미끼를 던지는 거라고요. 미끼란 단어를 알고 계시면 그걸 그냥 동사로 쓰시면 돼요. That's right. We've talked about this before. Bait, B-A-I-T. He's using bait to catch you. Or... He's baiting you.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he's using bait, a bait to catch you. 아빠를 잡으려고 지금 미끼를 그렇게 그렇죠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동사로 써버리면 여기 나온 것처럼 baiting you. Yeah, oh, that's a very good point to mention, Jake. Your pronunciation there, baiting becomes baiting. 네. He's baiting you or he's baiting you. 좋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돼요. 취소하다는 뭐예요? Cancel. 맞습니다. 다른 단어로 하면은요? Well, there are many options in our key expression today. We use this one to call something off. 맞습니다. 무엇을 그만두도록 이제는 부릅시다. 그거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yeah, 위에 올라 있지 yeah. 않고. Very often the word call is used to make a decision. Mm-hmm. It's your call. It's my call. How mm-hmm. should we call this? Well, mm-hmm. let's call it off. Let's cancel. We have to call it off. 네, 그래서 여러분 call it off라고 하는 표현 앞으로 많이 들으실 테니까 물론 let's cancel it 해도 되지만 여기서 느낌이 아 그거 그만하자니까. Yeah, interesting point. The opposite is not call it on. No, no, no. We don't have that expression. 그러니까요. Simply we have to call it off. 네, we have to call it off. If you really do want to say the opposite, I would just say it's on. It's on.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죠. on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on은 뭐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Hey, it's on. It's on.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니, 토요일 날 약속을 했는데 아직 뭐 토요일 약속 유효한 거야? 그래서 are we still on for Friday or Saturday? Oh, I'm sorry. No, no, no. We have to call it off.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e we still on for? 그다음에 무슨 약속? 그렇게 쓰시면은 아직도 유효한 거지. 자. 우린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 그래서 위험은 뭐예요? 위험. Danger. 아니면 risks. 맞습니다. R-I-S-K가 원형이고 S가 붙은 거죠. Well, this is a noun. We need a verb to go with it, don't we? Mm-hmm. How about doing risks? Not the best choice. I think taking risks is the best option. 맞습니다. We are all taking risks.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한 번쯤은 도전해서 잡아와야 되니까 take를 쓰는 거고요. 내가 만일 여기 있는 걸 그가 봤다면 어떡하려고요? 맨날 했던 패턴이죠, 여러분. Oh, good pattern. Yeah. What if? 그렇죠. What would happen if 이렇게 걸리는 거죠. Yeah. What would happen if he saw me here? 네. What if he saw me here? 그래서 봤으면이에요. 봤다면 해도 되지만 예, 느낌은 뭐냐면 여기서 바로 어쩌려고에 연결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Yeah. What if he saw me here? 못 봤다니까? He didn't. 예, 안 봤어. 그다음에 그럴 리가 없어. There's no way. 되게 쉽죠. 강하게 그냥 아니야라고 해도 되는데 no. 근데 여기서 no way. I think a lot of people automatically want to use the word impossible, and that's okay. Yeah. It's impossible or there's no way. 네, there's no way. It's impossible. There can't be it. Sure. 예,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세요? How do you know that? 되게 쉽죠. Yeah. 그걸 어떻게 알아요? How do you know that?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your practice time. 그거 알고 있어요. 아빠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know란 동사와 bait, B-A-I-T 적절한 형태. He knows. He's baiting you. 우리 이 계획을 중단해야 돼요. Cancel 말고 뭘 쓴다고요? Call something off. We have to call it off. 네. 우리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 않겠니? 그러면 take a risk. I mean take risks. Come on now. We're all taking risks. 그렇죠. Taking chances. 같은 얘기고요. 만일 내가 여기 있는 걸 그가 봤다면 어떨려고요. What if가 제일 중요한 패턴입니다. What if he saw me here? 못 봤다니까. 그럴 리 없어. No way. He didn't. There's no way.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How? How do you know that?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나온 대로 발음은 How do you가 How do you? 예, 그다음에 what if가 what if 실제로 이렇게 들리는지 심지어 bait도 아까 했던 baiting처럼 he's baiting you 확인합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 up. He knows he's baiting you. We have to call it off. We're all taking risks. What if he saw me here? He didn't. There's no way. How do you know that? 네, 오늘의 key expression. We have to call it off. 맞습니다. 자, 그것을 취소해야만 한다. 어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Have to에서 나오는 거예요. We call it off. 이러면 우리 취소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Sounds like everyday everything. 그러니까요. 우리는 맨날 취소한다. 바보 같다. 그러니까 거기다 뭘 붙여야 돼요? 어감을 보여주는 그 어감을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어감 생각하는 내용을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동사를 도와준다 해서 조동사라 부르는 것뿐이에요. 자, 다시 한번. We have to call it off. 세 번 확인. We have to call it off. We have to call it off. We have to call it off. 네, 온 국민이 사랑하는 Your Turn Time. 자, 별거 아닙니다. We have to call it off. Your turn. 아유, all right, we have to cancel it. We have to call it off. All right, everybody. Right? What? What's your call? We have to call it off. Good idea. One more time. Oh, I'm so sorry. We have to call it off. That's true. We have to take it back. That's true. Okay, one last time. We have to call it off. 세 번 더 확인. We have to call it off. We have to call it off. We have to call it off.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기억나세요? 취소하다, cancel하다, 다른 말로? Yeah, call it off. We have to call it off. 그 말은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는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it, right? No more, yeah. We must put an end to it. 그렇죠. 거기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다라고 해서 빨리 하면 Yeah, we must put an end to it. Yeah, put an end to it. It is kind of fast, isn't it? Yeah. Yeah. We must put an end. We must put an end to it. 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canceled 한번 써볼까요? 그렇게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Oh, must, right? We have no choice but to cancel it. 정해진 패턴이죠. Have no choice but 그 다음에 동작 쓰시면 되겠습니다. Oh no, we have no choice but to cancel it. 좋습니다. Go and check out the whole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 knows he's baiting you. We have to call it off. We have to call it off. We have to call it off. We're all taking risks. What if he saw me here? He didn't. There's no way. How do you know that?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계획을 취소할지 아니면 악당 물리치기 위한 계획이 계속 이어질지 내일 화요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All the way from Bergen, Norway. Yeah, Jake, I know you're a big fan of this group, the Kings of Convenience. Their song is called Mrs. Cold.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어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리고요. KBS EFM의 굿모닝 팝스는 뮤직 앱이죠. 비트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팝스 잉글리쉬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팝스 잉글리쉬. 자, 오늘부터 4일간 함께할 노래는요, Jess Glynn의 바로 Take Me Home입니다. Yeah, now who is this person, Jess Glynn? Well, she's actually new on the music scene. She's from Britain. This song, Take Me Home, was released just last summer in 2015. 그렇군요. 영국 출신의 신인 여가수인데요. 자, 그 곡 어떤 느낌의 곡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hat page? Well, GMPers, you can look at the lyrics together. Right here, page 158. 네, 159페이지. 는 제스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That's right. 네, 들려주세요. Came to you with a broken face.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Caught before I hit the ground. Tell me I'm safe. You've got me now. 네, 시원시원하네요. Wow, she's powerful. Her voice is very clear. 네. And she's also got that vibrato talent. Yeah, that's not easy.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떨림을 주는 게 쉽진 않은데 자, 가사를 아시면 좀 더 영국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Page 158, these are the lyrics. I came to you 네. with a broken faith. 거기에 I가 생략된 거죠. Yeah. 네, 그래서 내가 a broken faith니까 결국은 깨진 신념이라는 얘기니까 믿음이 깨져버린 거죠. 깨져버린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당신한테 갔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죠. Yeah, you know, pronunciation and listening comprehension is so important. The first time I heard this, I heard came to you with a broken face. I said, oh my goodness, it's like a boxer. Yeah. And then I realized, oh, no, not face, it's faith. Yeah. Came to you with a broken faith. Faith. Yeah. Then you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그렇죠. 당신이 나한테 more than, 뭐뭐 이상을 줬어요. A hand to hold. 잡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런 손이니까 도움의 손길 이상을 내게 줬죠. Yeah, right. That, the feeling of holding someone's hand is a little bit of comfort and help, but you did more than that. Yeah. You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hand는 helping hand. Sure. 예, 그런데 그거 이상이니까, okay, so what do you have here? Caught before I hit the ground. 아, 바로 내가 땅에 부닥치기 전에 나를 잡아줬단 얘기죠. Yeah, kind of like a safety net, huh? 아하. Caught before I hit the ground. Tell me I'm safe. 내가 안전하다고 말해주세요. You've got me now. 네, 이제 난 당신의 사람이에요. You've got me now. Mm-hmm. 아, 당신이 나를 잡았어요. Tell me I'm safe in your arms. You see, this is a problem in my mind. 아. It's nice to help people. But if you help someone, what if they say, okay, you've got me now. Hey, I'm just helping. 그러니까요. Where's my package? Yeah, don't take it so seriously. 자,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도움의 손길 그 이상을 내게 줬죠. 라고 해서 more than. That's right.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Yeah, 물론 앞에 you가 생략되어 있고요. 기억하시면서 listen again. You've got me now. 네, 어우, 파워풀합니다, 진짜. Mm-hmm. 자, 이 사람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Jess Glynn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다 주신 한 앨범을 듣고 가수의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Well, she says that she received inspiration from Amy Winehouse and Amy Winehouse's album Frank. 그렇죠. 똑같은 Frank라는 앨범을 갖고 있는 이근철은 왜 가수가 만드세요? You're not from England. Ah, that's why. There you go. Okay, I have to move out there. 좋습니다. 그래서 아,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본인과 같은 영국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데뷔 앨범을 녹음할 당시에 10대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녀와 같은 가수가 되겠다고 꼭 다짐을 했다고 하네요. Well, yeah, now Jess Glynn, she actually started to pursue her dream all by herself. And she had a chance to feature along with some famous singers in recordings. Mm-hmm. And that helped her to become now kind of well-known.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렇게 앨범을 듣고 어떤 계기가 생긴 거잖아요. That means we are influencing each other all the time. Yeah, you know, in the world of music, in the world of entertainers, it's wonderful. There used to be more of a spirit of competition. And actually even fighting. But I'm seeing more and more these days a lot more helping each other, working together. 그러니까요. 서로서 영향을 주고 도울 수밖에 없고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서로서로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니까. Yeah, I think it's happening because it's more difficult for one person, one entertainer to be successful and make money. They really actually need each other. 그러니까요. From now on, I'm your manager. Good idea. Okay, Diana? Get working. 자, 그녀 이야기 내일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왔던 내용 가사 다 아시니까요. 두 줄, 세 줄 묶어서 노래 부르기 전에 우리 잔슴의 목소리로 Here we go. Came to you with a broken faith.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Caught before I hit the ground. Tell me I'm safe. You've got me now. 어, 좋습니다. 중간에 요거까지도 한번. Good luck, Jake. 자, 두 줄, 세 줄, sing together. Came to you with a broken faith.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여러분. Came to you with a broken faith.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Got before I hit the ground. Tell me I'm safe, you got me now. 여러분. Before I hit the ground, tell me I'm safe. You've got me now. 네, 좋습니다. Nicely done. I think next time I have to shake you while you're singing. Okay. 한번 저를 흔들어주세요, 노래 부를 때. 자, 어쨌든요. Hey, you gave me more than a hand, than what? To hold. Exactly right. Yeah, yeah. You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All right. That because you gave me some kind of shake. Sure. She's a very good singer. Enjoy the song from Jess Glynn. It's called Take Me Home. Achimel 그리는 남자 이현유 씨 산신령이 포장마차를 개업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못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산신령님, 안녕하세요. 아, 저 이현우가 왔어요. 하! 헬로, 현유. 아니, 산신령님, 아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여기 이 연못,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니, 아예 나쁜 놈들이 와서 이렇게 다 헤집어 놓고 간 거라고요? 헐, 왜요? 아,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아이 자릿세를 엄청 많이 내야 한다고 이 협박까지 했다 이거예요. Oh, such bad guys. They're just too much. 아, 그러게요. 아,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내죠. 아, 그렇지만 그런 식의 막무가내로 억지 부리면 아이, 자기들한테 이 자릿세 내라 마라. 이거는 말이죠. 좀 아닌 것 같아요. Oh, what can I do? I'm so worried. Can I continue my business? 아우,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아이, 그놈들 다시 오기만 해봐요.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KISS, 차차!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Wow. Yes. Isn't it amazing that I understood you perfectly when you said It's amazing, Jake. That's right. I read your mind. Wow. 자, 오늘 배울 표현 바로 이겁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내지. Mm-hmm. 자, 하나 잡아가시면 되겠어요. 맨 처음에 뭐뭐 없이는 뭐예요? One word looks like two, doesn't it? 아. Without becomes without. 그렇죠. 뭐뭐 없음을 가지고 와서 그냥 없이란 뜻이니까 without이죠. Without. 그 다음엔 예외는 뭐예요? Oh, good word to remember. Exception. 맞습니다.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except.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거기에다가 I-O-N 쓰면은요. 그죠? 뭐예요? That's right. Yeah. Exception. 네. 바로 예외 없이란 뜻이고요. 우리는요. We. 모두. All. 네. 지불한다. Pay. 세금. Taxes. 그렇죠. T-A-X에 E-S를 붙인 것뿐이에요. Be very careful. This is not Texas. And this is not taxis. This is Taxes.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할 때 그 텍사스 지명도 아니고요. Texas. 아니면은 우리 택시들. Taxis. Taxis고요. 얘는요. Taxes. 네, taxes. Very similar. 네, 하지만 어쨌든 문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Let's put them together.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내지.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맞습니다. 자, 예외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every day without exception, we do something, right? Sure. Okay, we're going to find out and practice more on what page? Well, we can look at our practice sentences on page 160. 네, 160페이지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네, 첫 번째 거 다들 영어 부분은 가리셨죠?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세금을 내잖아. We all pay taxes.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외 없이 그들은 모두 시험을 봐야 해 라고 했어요. Take the test. Without exception, they all need to take the test.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우리말에서는 시험을 보다 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보다. 근데 영어에서는 see라고 쓰시면 진짜 웃겨요. 그러면 시험을 안 보고 치르지 않고 가서 시험 문제지만 보고 나왔니? Yeah, it's a big difference. In English, we don't see tests. So we don't see anything in the bathroom either. 그러니까요. Yeah. 자, 그래서 take the test 해요. Right. Without exception, they all need to take the test. 자, 세 번째는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agreed 써도 되지만 여기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Concur. Oh, good word. Concur. C-O-N-C-U-R. Concur. Past tense form. C-O-N-C-U-R-R-E-D. Without exception, everyone concurred. 네 번째,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Appreciate. Without exception, I appreciate you all. 네, 다섯 번째는요. 예외 없이 모든 게 다 상했다고. They are all spoiled. Without exception, they're all spoiled. 여섯 번째, 예외 없이 모든 나날이 즐겁지라고 해서요. Something is fun. Without exception, every day was fun. 네, 어떤 뭐 이제 휴가를 갔었는데 정말 every day was fun. Wow, without exception, every day was fun. 네, it was a blast. 자, 일곱 번째는요. 예외 없이 내 모든 친구들은 다 똑똑하다니까. All my friends are smart. I cannot say this, Jake. I'm sorry. Without exception, all my friends are smart. 네, 맞습니다. All my friends are smart except me.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예외 없이 모든 승객은 표를 가지고 있지라고 해서요. Everyone has a ticket. Oh, yes. Without exception, every passenger has a ticket. 좋습니다. 1번, 5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하,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without exception. 그 매주어 동작 without exception. 누가 뭐 했다? The first one, give it a go. 모두 세금을 내어 pay taxes.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Next one, number five, they're all spoiled. Without exception, they're all spoiled. One more time. Without exception, they're all spoiled. Next one, the longest one, number eight, ticket. All right, now think of the train, okay? Mm-hmm. Without exception, every passenger has a ticket. Without exception, every passenger has a ticket.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Now you're given three photos. Bingo. Join us on page 161. At the top of the page, you can see, ooh, someone is using a calculator. 맞습니다. 뭐 할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내지. 그게 힌트고요. 예외 없이를 빈칸으로 드렸습니다. 영어로 도전!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Money makes the world go around.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Money makes the world go around. 정답은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딩동댕. 그쵸? 각자 세금들을 다 내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니까 Money makes the world go around. 딩동댕. 그러니까 돈이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고 동시에 수단이라는 거죠. 목적은 아니고 Yeah, this is kind of sad. I know the original expression was love makes the world go around. But these days, reality is money makes the world go around. We need it as a means. Sure.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The second photo. Second photograph. It looks like some delicious food. 네, 예외 없이 모든 게 다 상했어. 어떡하지? Did not delicious. It's all gone. Uh-oh. 자, 영어로 도전. Without exception, they're all spoiled. They should have been frozen. Without exception, they're all spoiled. They should have been frozen. 네, 정답은 Without exception, they're all spoiled. 네, all spoiled. 전부 다 그렇게 상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everything was gone bad. Without exception, they're all spoiled. 네, 자, 그게 다 냉동을 썼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should have been. They should have been frozen. F-R-O-Z-E-N. 됐죠? 자, frozen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 단어는. Sure, yeah. 만화 영화 때문에. They should have been frozen. The last photo, John. Third and final photograph, it appears a lady holding a ticket is going down the escalator. Uh-oh, dangerous. Oh. Don't look this, yes, this side. Look forward, please. Yeah. 자, 예외 없이 모든 승객은 표를 가지고 있지. 영어로 도전. Without exception, every passenger has a ticket. That's the only way you can board. Without exception, every passenger has a ticket. That's the only way you can board. 정답은? Without exception, every passenger has a ticket. 딩동댕. Everyone has a ticket. 근데 구체적으로 명시하니까 every passenger. Without exception, every passenger has a ticket. 아, 티켓이 있어야 탑승할 수 있잖아.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The only way. Yes, that's the only way you can board. 동사로 쓰인 거죠. B-O-A-R-D, 탑승하다. That's the only way you can board. 좋습니다. 이렇게 패턴도 정리했고요. 오늘 나왔던 세 가지 중요 표현들 존쌤이 어떻게 정리해 주실지 We're gonna take a moment to listen to John recap what he have learned today. Well, Well, some good news and some bad news. Our very good, talented businessman, Hong Gil-dong, decided to make a business merger with Mr. Bill Gates. Wow. Yeah, so they were making their plans, and then Gil-dong said to Bill Gates, "Thank you, sir. You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You gave me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world of business and about taxes." And Bill Gates said, "What? What do you mean, taxes?" Oh. And Gil-dong said, "Well,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That's right. And Mr. Gates said, "I'm sorry. I cannot do business with you. We have to call it off." Because of the taxes? He doesn't want to pay taxes. Uh-oh. Yeah. Tax evasion is here. Game over. 여러분들 이야기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정답 남겨주세요. 아니면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8910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되고요.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Kiss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which means ruined or rotten or no longer good condition. 맞습니다. 자, S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식 홈페이지 노리스 게시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예, 굿모닝팝스에서 마련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서 와,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Yeah, wow, the great Mr. Bobby Vinton. This song is Blue Velvet. 한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모아서 총정리하는 시간.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우린 이걸 중단해야만 해요. We have to call it off. 네, call it off가 취소하다, cancel it 이란 뜻이고요. Have가 어감을 보여준다고 했죠. 뭐 해야만 한다. Oh, so sorry. We have to call it off. 세 번 확인. We have to call it off. We have to call it off. We have to call it off.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Call it off.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당신은 도움의 손길 그 이상을 내게 줬죠. 라고 해서 more than a helping hand to hold. Yes,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좋습니다. Who's gonna sing for us? She is Jess Glynn. Came to you with a broken face.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Call before I hit the ground. Tell me I'm safe, you've got me now. Hey, got me now. I really like her voice. 맞습니다. 살짝 For Non-Blondes의 느낌도 드네요, 그죠? 시원시원하게. 자, 마지막으로 Kiss English 기억나세요? 예외 없이. Without exception. One more time. Without exception. 네,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내죠.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좋습니다. 그래서 낼 건 내고 또 누릴 건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Without exception, we all pay taxes. Mm-hmm. Good morning, Pops.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That means we're gonna say goodbye to you with this song. Yeah, in the world of rock music, of course, a classic Dire Straits tune, Walk of Life. 네, 멋진 기타 연주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예신 멋진 존 발렌타인 쌤. 네니근 텔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